건물 앞에 장사 있나 고장 날 때도 듣지. 낡은 수레로 먼 길 왔구나. 돌아갈 수 없는 먼 길을 숨차게 흐급지급 달려왔구나. 해보고 싶은 일도 많고 많은데 생활에 깎이고 세상에 울었다. 인생은 아무였던가. 가야 할 집 평창 마리에이고 석양의 파트나무 말고 비매는 인생은 마하부. 세월 앞에 장사 있나 고장 날 때도 듣지. 낡은 수레로 먼 길 왔구나. 돌아갈 수 없는 먼 길을 숨차게 흐급지급 달려왔구나. 해보고 싶은 일도 많고 많은데 생활에 깎이고 세상에 울었다. 인생은 아무였던가. 가야 할 집 평생 마리에이고 석양에 파는 나무 말고 비매는 인생은 마하부. 인생은 마하부. 찾아와.